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동생 공부시키느라 노동판에 나가는 이 땅의 형님, 지압이 약값되느라 껌 팔고 다니는 이 땅의 어머니, 어머니 부양하느라 야간 근무 자청한 이 땅의 딸, 모두에게 치욕스런 모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탤런트가 그랬다죠. 엄마 동생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검사는 엄마도 없냐고요.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쩌고 따지지는 맙시다. 최소한 솔직이라도 했으면 전체 연예계가 욕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 육체의 증거, 올리 에델이 감독을 하고 윌리엄 데포와 마돈나가 주연을 했죠. 이 중에 삽입된 수갑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그 연예계가 분명히 동네의 부분 아닌데요. 공인이라는 입장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앞에서는 고상한 척하고 뒤에서 그런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층 인사라는 점이죠. 여튼간에 오늘 이 불쾌한 오늘 첫머리는 맑고 재미있고 따뜻한 영화 한 편으로 여러분의 기분을 씻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약수동의 삼총사 재형, 만형, 종혁 중에서 멋진 재형이라고 하이텔을 올려주셨죠. 아버지 생신과 친구 깡미의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모든 이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Made in Heaven을 들으신다면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알란 루돌프가 감독한 이 영화는 아주 착한 청년 마이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천국에 가면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앤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녀는 지상의 생명으로 태어날 그 순서를 기다리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상에서 아기로 다시 태어나고, 그녀를 못 잊는 마이크는 천국 감독관 에미드에게 부탁해서 역시 환생하게 됩니다. 조건은 30세 되는 날까지 그녀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못 만난다는 그런 무서운 조건이었죠. 윤회의 사상을 가미한 이 영화는 보통 사람들의 티모시 어튼이 이 영화에서 마이크 역을 맡고 있고요. 애니 역으로는 탑건의 켈리 맥길리스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티모시 어튼의 당시 부인이었던 네브라 윙거가 감독관 에민 역으로 나오는데요. 얼마나 감쪽같이 남장을 하고 나왔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닐 영이 영화에서 음악을 맡아서 아주 아름다운 곡들을 썼고요. 또 특별히 출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가 마크 아이샴과 가수 톰 패티 등이 마이크의 밴드 멤버로 우정 출연하고 있죠. 자, 잠시 후에 이 영화가 꼭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볼리그램이 전합니다.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받쳐진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시작부터 뭔가 다르다. 미스터리 아일랜드. 전화게임의 한계를 극복한 실감 대결. 미스터리 아일랜드. 자동 합작! 4차원의 이동기. 밤하늘을 찾아 나선 코리와 나디아의 숨막히는 모험. 미스터리 아일랜드. 700-8788. 게임의 고수들만 초대합니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그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삼양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음악? 700에 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에 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에 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에 9993.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울지? 넌 그것도 모르니? 700-9950. 왜 그래? 아기는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700-9950. 바로 퀴즈, 바로 만족. 700-9950? 그래, 전화 퀴즈야. 한번 해봐.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마이크는 요즘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직장인 빵가게에서 해고당한 뒤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My boy didn't get fired. You know what you should do, Mike? Seriously, call up Orin. I knew you were gonna. I mean, Orin's somehow, a jerk. Well, he is. Yeah, I know. Matt, but he's. Orin's always been a jerk. Always. Okay. You can go ask him. 부모님 앞에서는 태어난 척 오기를 부려보지만 사실은 애가 탑니다. Do you have a suit? I'll buy one. You need more than one. So I'll buy two. I can't believe you really want to be a teller, Mike. I know you. 아쉬운 마음에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 지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미의 거만한 행동에 마이크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의 여자친구가 절교를 선언합니다. 지미가 청혼을 했다고요. Let's go, Scott. 이제 마이크는 부모님과 헤어져 먼 길을 떠납니다. 유일한 친구인 애견 스컹크만 데리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새 생활을 시작해보려는 거죠. 얼마나 달렸을까? 마이크는 길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길 옆 강물에 차가 빠졌습니다. 차 속에는 미쳐 나오지 못한 두 아이와 엄마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앞뒤 따져볼 것도 없이 강에 뛰어듭니다. 먼저 두 아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엄마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자의 손을 잡는 순간 차가 서서히 강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가까스로 차 밖으로 밀어내는 마이크. 하지만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헬로 마이키. 엘리사. 엘리사. 이미 세상을 떠났던 리자 이모가 마이크를 반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서 있는 곳은 이승이 아닌 천국입니다. I can't stand here talking to your bare ass. No, no. I got out of that car. 마이크는 자신의 죽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모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 이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Dead. I don't want to be dead. This is a wonderful adventure. Come on, let's go. 리사 이모가 천국을 소개합니다. 천국엔 없는 게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환상적인 곳이죠. Think about being with him. And that's all there is to it. Really? 게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 뒤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All right, now, when you want to come back here, you think about my face or you think about this room. Okay.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You go ahead. Okay. I'll go to work. 마이크가 눈을 감고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Lovely Annie. Webster, do you want something? When I get out of Rome. Cosmo, here's your snack. Thanks, Mom. 그런데 그가 불쑥 찾아온 곳은 애니의 집입니다. 전우였던 죽은 친구 래리 폴스키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천국 생활이 서툴러서인지 그만 잘못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도 애니의 집 식구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Do you like a sandwich? All you have to do is concentrate on what your friend Larry Polsky, what he looks like, and then you'll be fine. Mike Shay. 특히 눈이 예쁜 아가씨 애니는 첫눈에 마이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죠. Maybe I could help you. I'm a guide. Annie Packer. 애니는 이곳 천국의 안내원입니다. 애니가 래리 폴스키가 있는 학교까지 마이크를 안내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승과 똑같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Hi. Hi. Oh. Well, I have to go now. What? Why? 애니가 떠나려 하자 마이크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애니는 벌써 그의 그런 마음을 다 압니다. 천국이니까요. 애니도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죠. I like you too. 나도 당신이 좋아요. Excuse me. I'm looking for Larry Polsky. Wow, what are these things? Polsky's gone back. 애니가 가고 난 뒤 마이크는 래리 폴스키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이곳을 떠나고 없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서 지상으로 내려간 거죠. Sure. Larry Polsky's a baby again. But you're gonna love it up here. You get to do things that are great. Well, how long do you stay up here before you go back to Earth? Well, it's different for everyone. There was one fellow I heard it was up here for 1 hour. Then there have been people up here for thousands of years. I've only been here for 8 years myself. But there's no time. No time.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는데 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수천 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마이크는 그 사실을 알고는 일단 기쁩니다. 그에게는 아직까지 현실의 기억이 더 뚜렷하니까요. Hi, Annie. Hello, Mike. How was school? It was great. 마이크는 애니의 얼굴을 그립니다. 다시 보고 싶어서지요. 그건 애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니? 두 사람은 애니? 다시 만났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imagine. When you get good at it, you can imagine things that don't exist. And then you can imagine how to make them work. Will I be able to do that? Ooh, I don't know. Of course you will. 애니는 마이크에게 천국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그건 뭐든지 상상만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Are you God? 마이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애니가 마치 하느님처럼 느껴집니다. No, I just help Emmett. Is Emmett God? No, he just runs things. Oh. But there is a God. Of course. 그런데 애니는 자신은 에밋을 도우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에밋은 이 천국의 감독관이죠. 마이크는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So all I do is imagine, right? Right. 마이크가 애니에게 짓궂게 묻습니다. What if I imagine something bad? You can't. 나쁜 걸 상상해도 You're 되나요? In heaven. So if I could, I'd be someplace else? 천국에서 처음 맞는 밤. 마이크! Huh? Hello? Little Mikey Shea? Yeah? It's Al Bjornstedt, Mike. I used to be your postman. Mr. Bjornstedt? How are you? 마이크는 길을 걷다가 이승에서 한 마을에 살던 우편배들 보 엘 브론스톤을 우연히 만납니다. 브론스톤은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모임도 가진다고 전해줍니다. 그때 누군가가 마이크를 쳐다보고 있죠. 천국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피는 사람, 감독관 에밋입니다. Oh, all right, Lisa? Uh-huh. Did you put this in my room? Nope. 이모 집에 돌아온 마이크는 자기 방에서 사판자루를 발견합니다. 마이크는 웬 삽인지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Oh. Emmett Humbert, Mike, glad to meet you. 그때 에밋이 그를 찾아오죠. 그리고 뜻모를 얘기를 꺼냅니다. Something that they've never seen or heard, but it's in the air. It's all around. That's what's great about the system, Mike. 삽이 있는 이유는 마이크 자신만이 알 수 있으며 그 삽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영감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Oh, when you really want to, you will. But Annie's probably told you that. Yeah, Annie, yeah. She's a special one. Boy, yeah, she is. Yeah, you're gonna do very well here, Mike. 끝으로 에밋은 애니는 좋은 여자니 잘 지내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Where are you from? Here. I'm a new soul. I haven't been to Earth. You haven't? 마이크와 애니는 이제 매일 만납니다. 천국에서 태어난 애니는 아직 이승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이승으로 내려가기 위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지요. Have you been to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가본 적 있어요? When I got detoured. Hmm. Were you really born here? Have you been to New Guinea? 뉴기니에는요? 눈빛을 반짝이며 묻는 애니에게 마이크가 느닷없이 입을 맞춥니다. 비록 허락하진 않았지만 애니도 싫진 않습니다. 애니는 마이크가 어린 시절 살던 집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군 복무 시절 어머니께서 사주신 의자도 보이고 마이크가 아기 때 신었던 신발도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크는 새삼스럽게 이승이 그리워집니다. No!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쓸쓸함에 잠긴 마이크에게 이번에는 애니가 입을 맞춥니다. 애니. Hello, Mike. What's on your mind? You. Really? That's nice. 마이크와 애니는 이제 보지 않고도 생각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Not at all. I like thinking about you. Oh, okay. Bye. Wait, Annie. There's one more thing. I think I'm in love with you. 마이크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Annie. I made you nervous, didn't I? Yes. 사랑하는 마음은 애니도 마찬가지죠. I think that we ought to see a lot more of each other. 마이크는 둘만의 결혼식을 상상합니다. Have you ever made love? 애니가 묻습니다. 사랑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No. Would you make love to me? Yes. I'm glad you died. So am I. 마이크와 애니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상상만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Mike는 드디어 삽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집을 장만하고 삽으로 집들을 일구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애니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였죠. I'd like to marry you. According to heaven, we already are. Really? Well, then would you mind too much if we had a wedding? Would we just stand up in front of a whole bunch of people and you'd say that you love me and that I'd say I love you? I'd like that a whole lot. I'd be scared out of my mind. 두 사람은 천국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이들의 축하 공연도 마련되었고 천국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일인 양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애니를 바라보는 마이크의 눈길이 끝없이 깊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승이든 저승이든 행복은 잠시지요. 어느 날 천국의 감독 간 에밋이 찾아와 알려줍니다. 애니가 이승으로 내려갈 순서가 됐다고요. Why does it have to be you? It's not sad. I'm gonna be somebody's baby. 애니는 마이크를 위로합니다. 아기가 돼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일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고요. (웃음) 그리고 애니는 마이크가 잠든 사이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은 채 그렇게 천국을 떠나갑니다. 애니가 떠난 뒤 마이크는 하루하루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으로 지셉니다. 결국 마이크는 에밋을 찾아왔습니다. 애니의 소식을 묻지만 에밋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꼭 그녀 곁이 아니라도 좋으니 같은 나라에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마이크. 에밋은 압니다. 천국에서 사랑한 사람들은 이승에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마이크의 사랑 앞에서는 에밋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I'll give you 20 years, that's all I can give you. It's the best I can do. If you don't find her in 25 years, you'll both marry other people. Fall in love, you'll never be completely happy. Miserable. That's it. So, 25년의 시간을 주마. 그때까지 애니를 못 찾으면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불행하게 살 거야. 그리고 30년 동안 못 찾으면 영원히 못 찾는 거고. I'll find her. Hey, you got lucky. 그렇게 해서 마이크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엘모라는 이름의 아기로 태어납니다. 애니 역시 부유한 집의 딸 엘리로 태어났고요. 그런데 엘리가 줄곧 갖고 노는 인형 이름이 희한하게도 마이크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옛날의 마이크 엘모는 방랑벽에 있는 히피 청년이 됐고 천국의 애인 엘리는 이제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엘리에게 레리 폴스키 교수의 강의실을 물어옵니다. Oh yeah, you go through that building and go left and you'll see a brick building. I'm going to go in that direction. I can show you if you like. Oh great, thanks. 레리 폴스키. 어디선지 들어본 듯한 이름입니다. 물론 엘리야 전생의 일이 기억날 리 없지만 바로 천국에서 마이크와 애니를 만나게 해주었던 이름이었죠. 어쨌든 그게 인연이 돼서 CF 감독 지망생인 그 청년 톰과 엘리는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생에서는 부부였지만 지금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엘리와 엘모 두 사람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옵니다. 공항에서였죠. 그런데 엘리와 등을 맞댄 엘모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엘모의 친구들이 그를 끌고 가버립니다. 첫 만남의 기회는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맙니다. Mr. Flan called. We'd like to have drinks at 3 to discuss the wind-up toy mouse. Okay. Mr. Packard called, wants to know if you'd be interested in speaking at a seminar. Mm. And Tom called, and he will be working late. Okay, thank you, Megan. 아버지와 함께 장난감 회사를 운영하는 엘리는 캐리어 우먼으로서 점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늘 그녀 곁에 있던 인형 마이크와의 추억을 책으로도 펴내지요. What did you show everybody in the office? What are you gonna do with it? Well, maybe I will get it published. Yeah. If you want me to stay, I'll be. 하지만 먼 기억 속의 주인공인 마이크 엘모는 여전히 방랑 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제 탐과 결혼을 해서 가정주부로서 또 장난감 디자이너로서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이 더해갈수록 엘모의 뜻모를 방황은 깊어만 가지요. Best comedy commercial of the year. The lovely Doris will now hand me the envelope, please. Okay, 1979, best comedy commercial of the year goes to New Fresh Deodorant. 엘리의 남편 탐이 광고 대상을 수상합니다. 엘리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 탐의 표정은 그녀만큼 밝지가 않습니다. Sunbutton agony. Each sunbut, perhaps twist, pain blend of hate. And here comes a car. 한편 마이크의 방황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그의 귀에 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Happy birthday, Elmo. 생일 축하해 엘모. 천국의 감독관 에밋입니다. 하지만 엘모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죠. 약속된 서른 살의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싸구려 목걸이에 더러운 옷을 걸치고 방랑만 하는 엘모. 에밋은 그런 그가 안타깝습니다. But you remember. Just imagine and believe in yourself. It's really very simple. I care about Jomo. I want you to get the girl. 하루빨리 옛 연인 애니를 찾으라고 하죠. 하지만 엘모에게는 뜻모를 소리일 뿐입니다. I'll change. Ellie, I don't want you to change. I'm not telling you to change. I'm telling you that I tried to keep up with you. And I just can't. 그 시간, 엘리는 남편 탐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잘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Tom? Good luck. 엘리의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엘리에게 꾸민 듯 엘모, 마이크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건 방황하는 엘모에게도 마찬가지죠. 엘모와 엘리는 이유 모를 안타까움에 휩싸입니다. 엘리의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려고 술에 젖어 사는 딸에게 캘리포니아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녀 생각에도 여행이 괴로움을 조금은 씻어줄 것 같습니다. Heaven is where the future is born. 한편 길가에 앉아 엘리가 쓴 책을 읽고 있던 엘모의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아. Thanks a lot. How far are you folks going? We're going to California. We can take you all the way to Los Angeles. Oh, that'd be great. 노부부가 탄 그 차는 캘리포니아로 가던 중이었죠. 딱히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엘모는 그 차를 얻어 탑니다. Hello, and this is my husband, Steve. Sir. 엘모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노부부. Elmo Barnett. 그 옛날 마이크의 친부모입니다. 엘모가 죽은 아들과 너무 닮아서 차를 세웠던 거지요. You look like you needed a ride. Good night, Irene, Irene, good night. I'll see you in my dreams. 노부부는 식사를 하러 길 옆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엘모는 옆 가게 진열대에 트럼펫을 봅니다. You play an instrument, son? I think I can. 그런 그를 노부부가 식사에 초대합니다. Oh, I don't. I don't know why I said that. You don't have any money, do you? Come on, you're gonna eat with us. 엘모가 돈이 없어 굶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지요. Don't be afraid. I want to see you guys again. Where?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주유소에 도착한 엘모는 노부부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Nah, don't say anything. You'll just offend us. 노부부가 불쑥 트럼펫을 내놨습니다. 이별의 선물로요. 엘모가 아까 가게에서 눈여겨보던 그 트럼펫입니다. Come on, mother, let's go. I'm coming. Bye, son. 노부부가 떠나고 엘모도 주유소를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유소에 들어와 있던 차들 중에는 엘리의 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모는 트럼펫을 불면서 엘리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만남의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엘모는 노부부가 준 트럼펫을 밤낮으로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오디션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서 떨어지자 엘모는 거리의 음악가들을 불러모아 밴드를 결성합니다. 엘모의 밴드는 노래를 훨씬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드디어 엘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취입하게 됩니다. 노래는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엘모 자신도 TV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어느덧 엘모의 30회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감독관 에밋이 약속한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엘모는 엘리를 만나기는커녕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Hi. How are you? I'm fine. 그 시각 엘리는 새로 시작한 자신의 화장품 가게에서 옛 남편인 탐을 만납니다. 탐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죠. 옛 상처가 되살아난 엘리. 거리로 나와 울면서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한쪽 끝에 눈물을 머금은 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끝에는 엘모가 서 있죠. 두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길을 걷는 뒤 이젠 앞뒤로 걷는 엘모와 엘리. 그런데 뒤에 있던 엘모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엘리는 그 옛날 자신과 마이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순간 엘모도 그녀를 봅니다. 마침내 서로를 확인하는 천국에서의 마이크와 애니.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인 듯 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do? 뭘 할까? Everything. 뭐든지요. I'd like to marry you. 결혼하자. According to heaven, we already are. 천국에서 이미 했잖아요. There's a ballroom blood. 두 사람의 만남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천국의 감독관 에밋이었죠.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알란 루돌프 감독의 Made in Heaven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여드리기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로 결정한 것은요. 홍동식 PD가 프로듀서가 여러분과 저희와의 관계는 Made in Heaven 천국에서 맺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허황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이텔의 광청자라고 하셨어요. 애청자도 아니고 강헌주 씨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하이텔 친구들도 이 방송을 들었으면 하는 소원을 품고 계시는 김완수 씨, 인천 만수 사동의 황현정 씨, 서울 성수이가의 김현숙 씨, 강서구 등촌이동의 김정근 씨,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자, 이 영화의 테마로 쓰인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We've Never Danced. 원래는 닐영의 음악인데요. 여기서는 마사 데이비스가 노래를 하죠. If you don't really know where you want to go, it makes no difference which road you take. I hope it's not too late. We were more than friends, and I can hardly wait till we meet again. We never danced. We never danced. We never danced. We never danced the night. 마사 데이비스가 노래를 한 We've Never Danced, 오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아,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홍동식 프로듀서가 오늘 또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부부는 전생에서 원수였기 때문에 그 값을 다시 현생에서 다시 치르라고 부부가 된다고요. 현생에서는 사랑하고 살라고요.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